없어 연하 뜨거운 눈물 이렇게 흘려야 하니 연하 너 떠난 후에 얼마나 울었는지 먼 곳에 있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달빛 물들은 밤이 오면 내 손 잡아주며 영원히 내 곁에 있겠다고 맹세도 했었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별빛